안녕하세요. 아하 정호의 만나요 시간. 오늘은 법률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 새로운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드릴게요. 주님 만유의 살리 주님 변호사님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J3가에서 근무하는 최재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예. 아, 역시 변호사님 예. 목소리가 훨씬 저보다 낫네요. 아, 무슨 말씀을요? 아, 정말 좋습니다. 예. 예. 그래서 변호사님은 언제 여기 오셔가지고 변호사님이 되셨어요? 저는 원래는 다른 공부를 하고 네. 지내다가 한국에서 지금 2001년도에 11월에 뉴질랜드에 이민을 왔고요. 변호사 공부를 시작한 거는 오클랜드 법대에서 2004년도에 제가 2학년에 입학을 해서 네. 그래서 변호사 공부를 마치고 그러니까 1학년은 안 하시고 그냥 크레딧을 얻으셔서 2학년을 가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대단하시네요. 아, 그 대단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아니 그래도 5년제를 4년 만에 졸업하신 거잖아요. 3년 만에 했습니다. 3년 만에 하셨어요? 예, 예. 아, 더더욱 놀라운 일이네요. 아, 놀랍지는 않습니다. 아, 예, 예. 그러세요. 저희는 예. 제가 생각할 때 법대 가면 무조건 5년. 아, 예, 예. 제가 중국 기사에게 공부해가지고 뭐 시험에 통과되고 그리고 또 연수도 해야 되고 네. 이렇게 거쳐서 변호사가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3년 만에 대단하십니다. 아니요. 그 저랑 같이 공부했던 모치오 분들도 뭐 거의 다 3년 만에 같이 졸업하셨고요. 네. 지금은 뭐 여기서 안 계시지만 뭐 호주 가신 분도 계시고 한국에 가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많이 떠나셨죠. 여기서 예, 졸업하고도. 예, 예. 제가 알기로도 많은 분이 가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신 일은 어떤 일을 주로 하세요? 일반적인 저희가 이제 보통 말하는 뭐 제너럴 프랙티스라고 하죠. 그게 네. 일반적인 변호사 업무를 하는 거고요. 네. 뭐 가장 뭐 부동산 컨베이어싱부터 시작해서 뭐 비즈니스 매매, 그다음에 뭐 패밀리 트러스트, 그다음에 패밀리 일반적인 일들 뭐 모든 일을 다 전천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한국 변호사님들은 네. 전천이신 것 같아요. 정보 정말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어떤 면에서는 네. 그 니치가 없다 그러나요? 자기의 전문 분야가 그쵸, 없다는 스페셜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부동산이 재밌으세요? 부동산도 물론 재밌는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 그 솔리스트들의 가장 많은 일이고요. 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민 전문이다 혹은 뭐 제가 무슨 시빌 리티게이션 전문 변호사라고 한다고 하지라도 들어오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안 들어오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뭐 일들이 그 주로 저희들한테 수임되는 일들이 부동산 관계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고 네. 또 물론 재미있는 면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보면은 이제 변호사님들이 많이 배출이 됐잖아요. 한인 예. 1세대 또 1.5세대도 이제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예. 대부분이 하시는 일들이 다 부동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출하게 자기 전문화 시키는 것보다 지금 네. 말씀하셨듯이 모든 걸 다 또 어떤 면에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어떤 네. 면에서는 자기의 특성화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예, 아쉬운 면이 물론 있습니다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 그 한인 변호사님 분들이 어쩔 수 없이 프랙티싱의 기반을 두고 있는 클라이언트 베이스가 한국 교민들이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교민님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맡아서 하는 것들이 변호사인데 뭐 교민님들 사이에 예를 들어서 분쟁이나 예를 들어서 뭐 리티게이션 말하자면 그 소송입니다. 네. 뭐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데 일이 없는데 변호사들이 일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가장 그러면.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여기서 소위 말하는 뭐 집을 사고 파시는 일들이고 비즈니스를 네. 사고 파는 일들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루는 일들이 수임되는 일들이 그것이 대부분이니까 네. 제가 아무리 저는 이쪽에 뭐 소송 전문입니다 하고 해봐야 일이 안 들어오는 데는 그렇죠. 뭐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쭉 이게 부동산 하시면서 예, 예. 뭐 어려웠거나 아니면 정말 이렇게 어떤 보람된 그런 케이스 같은 거는 많이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참. 저는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변호사님 보면 하시는 일은 참 많은데 어떤 면에서는 정말 아 이거는 내가 정말 의욕과 어떤 성취감을 위해서 정말 예. 뛰어들어서 더 열심히 한 그런.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부동산 일로서 성취감을 느끼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그냥 루틴한 일이고 네. 저희가 뭐 성취감 굳이 느낀다면 예를 들어서 뭐 세트를 하시는 날인데 이사 가시는 날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뭐 집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나중에 돈을 건네시기 전에 막 이제 네. 서로 분란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네. 뭐 돈을 못 주겠다 주겠다 예를 네. 들자면 그러면 이제 그게 또 기본적으로 은행의 그 same day clear fund 그 네. 페이먼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시간 전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넘기면 페널티를 그쵸, 내게 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버처이스 네. 쪽에서 네. 이제 그런 이제 경우에 이제 막 이제 오락가락하다가 이제 어떤 그러다 보면 이제 변호사들끼리 아규먼트를 하게 되죠. 그쵸. 예를 들어서 이거는 채트리니까 어떻게 네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가 네. 그렇게 싸우다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이제 우리 아규먼트가 우세해서 네. 이겼다. 그래봐야 부동산에서 얻어지는 것은 고작 뭐 몇백 불? 네. 몇백 불 그 우리 클라이언트께서 이득을 보셨다고 그렇게 성취감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 뭐 그냥 그런 정도의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네. 에리어에서 그렇게 뭐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좀 적고요. 네. 다른 분야에서 이제 성취감을 느낀다면 네. 좀 더 다른 분야에서 많이 느끼게 되겠죠. 예. 왜냐하면 제가 쭉 네. 저도 살아오면서 보면은 어떤 그 건축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어느 시기에 지은 집들은 누수된 게 참 많았고 또 지금 이제 건축법이 강화돼서 누수는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어떤 단지 하나 자체가 누수가 돼가지고 그 법정까지 가는 케이스가 참 많았어요. 예, 보면은 예, 예. 그래서 이제 부동산 그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님들은 이제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그건 또 소송하고는 틀린 거죠. 소송하고도 많이 관계가 되는데요. 네. 그런 크레임들은 대부분의 이제 리키홈이라든가 그런 웨더 타이트니스 관계한 크레임들은. 대부분이 이제 단지가 조성된 아파트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대규모 단지에서 크레임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크레임의 주체가 이제 바디 코퍼레이트라고 해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관리사무소가 네. 되겠죠. 네. 그러니까 관리사무소가 그 디벨로퍼를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네.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이제 시티 카운슬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가 직접 바디 코퍼레이트를 대표하거나 네. 그런 경우가 아니면 그런 리티게이션에 말 참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아파트 단지에 그 이제 누수가 돼서 그 변호 비용을 이제 서로 내서 일단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 이 변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누수 금액도 이제 점점 커지고 일단 새니까 빨리 자기가 먼저 고치든 뭔가를 네,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돈이 제가 이제 살 때 금액, 그러니까 모기지를 넘어서는 이런 상황까지 가다 보니까 모기지도 못 갚고 돈은 계속 들어가고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디포짓한 돈보다도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집을 고쳐야 되거나 변호사 비용을 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네. 그러니까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요. 감당이 안 돼서 예, 예, 이런 예. 분도 있었거든요. 예, 그게 예. 한 10년 전, 예, 예. 10몇 년 전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저희가 이제 집 같은 거 사거나 팔 때 어떤 리포트 같은 것도 보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런 그 서류상으로는 그 누수 관계가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죠. 예. 그 이제 누수 관계를 체크할 수 있는 이제 네. 기재가 있다면 이제 빌더스 리포트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전문 빌더가 집 인스펙션을 해서 네. 이제 그 기초적인 뭐 그 집의 구조라든가 네. 집안이 튼튼한가 뭐 온갖 것을 다 검사하지만 이제 특별히 그 모이스처 체크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쵸? 이제 그러니까 네. 실제로 그 외벽에 어떤 모이스처 습기가 있는가를 네. 그 디텍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터치를 해서 되는 디텍터도 있고요. 모이스처의 네. 양 성분을 얼마 정도가 들어있는 걸 체크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레드 카메라라고 해서 적외선 카메라가 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 그럼요. 요즘 저는 그런 거 몰랐어요. 적외선 카메라를 쏘게 되면 네. 예를 들어서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낮은 물이 있는 쪽은 아무래도 더 차갑겠죠. 딴 데보다. 그러니까 습기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습기가 있기 때문에 그 칼라가 그 온도에 맞는 칼라로 네.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칼라를 보고 아 여기는 뭔가 뒤쪽에 네. 습기가 있다거나 그걸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런 그 1차적인 디텍션 외에 실제로 실제 안에 누수가 있나를 확인하려면 말하자면 호를 뚫어서. 아, 그거는 봤어요. 네, 구멍을 뚫어서 안에 들어가지고. 팀버가 네. 실제로 젖어 있는 거 아닌가를 네. 조사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1차적인 테스트에서 뭔가 의심스럽게 나오면 2차적인 것까지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글쎄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안 하죠. 대부분 잘 안 네, 하는 그쵸. 경우가 있고 또 그 호를 뚫으려면 또 밴드들의 허락을 받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또 그런 선에서 그냥 끝나는 분들도 있고 또 그 어떻게 보면 그 빌더스 리포트가 굉장히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동안 쭉 여러 가지 이제 여기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루스 같은 거 아니면 뭐 세트 할 때 문제 생기는 거 아니면 사고 났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이 집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네. 그거 가지고 다시 뭐 소송하는 사건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았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하신다라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이제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질문들도 제가 이제 뭐 보내주시면 그거 받고 또 네. 거기다 질문도 할 거고 그다음에 더 나름대로 또 열심히 연구를 해서 질문을 많이 만들어 드릴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야 될지 아니요 아니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잘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네. 근데 한 가지만 정정해도 되겠습니다. 네, 하세요. 말씀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부동산 전문이라고 말씀하시면 아 저는 지금요 섭섭합니다. 아 죄송해요. 왜냐하면 아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오시라고 하고 이제 어느 게 특정적인 건 아니지만 네. 제 머릿속엔 딱 부동산이라고 또 뭐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부동산에 가는 거면 열심히 물어봐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다른 것도 많이 물어볼게요.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이제 가볍게 인사드리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예. 또 시청자 되시는 분들도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예, 예. 그거에 대한 이제 답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예, 예.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 그동안에 이제 변호사님이 학교 졸업하시고 여기서 이제 변호 생활을 처음 하셨을 때 예, 예. 또 남미체 가서 이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3년을 무조건 해야 되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또 지내셨는지 예, 예. 요새 이제 법대 졸업하시는 분들도 예, 새롭게 예. 이제 직장을 구하게 해서 열심히 이력서를 돌리잖아요. 근데 예, 예. 쉽게 직장을 갖지는 못해요. 예, 예.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라도 자기가 잘 해야 되는데 받아줘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어떻게 직장을 찾으셨어요? 전 궁금해요. 지금 이제 그 말씀을 하시니까 거꾸로 이제 제가 이제 10년 가까이 이제 변호사 졸업을 하고 일을 하면서 네.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지금은 이제 거꾸로 제가 이제 후배들에게 그렇죠. 각 졸업하는 친구들에게 이제 자리를 제공해 줘야 되는 네. 그런 이제 위치에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때를 생각하거나 지금 또 지금 갓 졸업하는 후배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법대를 졸업할 정도의 머리와 그런 노력을 해서 시간을 보냈는데 막상 졸업하고 나면 굉장히 그 갈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네. 고생을 하는 할 거로 알고 있고 저도 물론 옛날 10년 전 그때 똑같이 고생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저 친구들한테 자리만 하나 제공해주면 충분히 자기 1, 2년만 자기 수련을 하면 충분히 어디 더 좋은 데도 갈 수 있고 얼마든지 꿈을 펼칠 수 있는데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깝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많이 트라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사실 많이 넘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실 거의 4학년 5반 정도 돼서 제가 졸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구했는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좋은 면이 됐을 수도 있었고 네. 나쁜 면이 됐을 수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일단은 마침 또 저는 그 처음 프랙티스를 한 곳이 데렉커팅앤코라는 이제 변호사 사무실이었는데 에이, 그 데렉커팅이 원래 영국 출신의 변호사였습니다. 좋은 데서 일하셨네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력서를 보고 그 제가 영국에서 공부했던 그게 그게 있으니까 도움이 되셨나 보네요. 그게 이제 네. 저를 그 사람은 이제 눈에 띄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운도 많이 따라야 되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저를 인터뷰를 해보려고 불렀는데 뭐. 나이를 대략 짐작을 했을 겁니다. 제가 몇 살쯤 됐으리라고는. 네. 그래서 이제 와서 얘기 저희가 하니까 이제 많이 아무래도 영국에서 꽤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 많이 통하는 면이 또 좀 있고 하니까 네. 자기도 또 동양계 또 변호사를 찾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렇게 일이 시작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2, 3년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더 나은데도 갈 수 있는 이제 또 그 배경이 되고 해서 또 한 3년쯤 후에 한 또 다른 곳으로 옮겼고요. 네. 그래서 키위 펌에서 이제 한 5, 6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 많이 일하셨네요. 왜냐하면 예. 한국 분들은 법대 나와서 예. 딱 일하고 3년이면 자기 펌을 찾으려고 다들 예. 하시는데 예. 또 오래 근데 일하셨네요. 저는 3년 공부한 후에 차리기에는 좀 겁이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렇게 내가 혼자서 이런 지식을 가지고 내가 혼자서 아무 도움도 안 받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도 많이 났고요. 네. 그러면서 그래도 한 5년 정도 되니까 조금 자신도 생기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네.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도 참 운이 좋으셨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예. 또 그만큼 공부를 하셨고 또 그만한 어떤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키위펌에 들어가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한국 그 법대 나온 그 한국 학생들을 보면 머리는 변호사예요. 근데 실제로 일을 하게 보면 여기서 자랐기 때문에 이 나라식의 어떤 그 교육과 어떤 그런 정신 이런 거 여기 거는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보면은 이제 뭐 취직을 하려고 보면 이력서 내려놓고 뭐 연금 그러니까 연봉 따져야 되고 오버타임 따져야 되고 그러니까 투청객도 이러면 좀 받아주는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좀 이해를 하고 일을 하면 되는데 그런 면이 없어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키위펌에 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5년. 다 내려놓고 일했죠. 네, 그래야 되는데 좀 그게 좀 부족해요. 예, 예. 그래서 보면 보통 3년 일하면 무조건 나와서 체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많은 그 폼들이 생기고 또 일하는 면에 있어서 어떤 면들은 이제 실수가 많이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 오래 살면서 느낀 거는 뭐든지 한 곳에 오래 가서 정말 내 거화를 만들기 전까지는 그게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변호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6년, 뭐 정말 더 오래는 10년. 그래서 노하우가 생겼을 때 자기만의 어떤 특성화된 폼을 차린다면 이 사회에 들어가서도 성공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전적으로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네. 어떤 어르신이 그랬던 것 같은데 지나가는 얘기로 어느 곳에서 일을 하든 10년은 일을 하면 맞아요. 열심히 반드시 성공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쵸. 그것은 근데 그 말이 거짓말 같은데 진짜 한 곳에서 10년을 열심히 자기가 하면 네. 노하우도 생기고 자기 클라이언트 베이스도 생기고 성공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일하면서 예. 그 쌓여있는 그 그렇습니다. 어떤 신뢰로 인해서 예. 또 클라이언트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시간에 3년이라는 건 굉장히 짧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 3년 채우면은 어떤 자유 만끽하는 것처럼 나의 조그만 폼이라도 생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예. 그래서 이게 이 나라의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여기 변호업의 어떤 현실이요? 제가 잘못 판단한지는 모르지만. 아닙니다. 제대로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세요? 네. 하여튼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참 저도 여기 와서 살지만 이렇게 공부하고 또 이렇게 쉽지 않은 또 변호 업무를 하신다는 거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또 존경도 스럽고요. 왜냐하면 늦은 나이. 솔직히 늦은 나이잖아요. 그렇죠? 많이 늦었습니다. 앞으로 인생은 더 오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호업은 나이 들어서까지 할 수 있는 거, 은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시는 분들도. 그래서 이제 예, 네. 저도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한 일을 하면 얼마나 일을 하겠는가. 한 10년 정도 하면 이제 은퇴를 해야 되겠다. 아니죠. 하고 이제 생각을 해왔는데요. 네. 글쎄, 네. 그때 또 그렇게 돼서 건강만 하다면, 근데 이제 문제는 클라이언트들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이제 스스로 연세가 들고 말하자면 이제 나이가 네. 너무 많이 먹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 변호사는 이제 너무 늙어서 도저히 일을 아니죠. 못 맡기겠다. 아니에요. 하지 않는 이상 더 신뢰가 가죠. 글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더 신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연세 드신 분이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꼭 이것을 목숨 걸고 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 그냥 여가를 비롯해서 내가 그러면 딴 변호사 반값에 내가 일을 봐주겠다. 내가 이렇게 늙어도 당신이 나한테 일을 맡기겠냐? 그러면 그분이 맡기겠다 한다면 그래 그러면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왜냐면 나이가 그러니까 연세가 뭐 나이가 들어서 어떤 그 시간이 가더라도 예. 그만큼 그 동안의 연륜 그렇잖아요. 그다음 예. 경험 경력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남이 정말 이렇게 쉽게 하지 못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신뢰에 의해서 사람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예. 굉장히 고가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땐 그런 건데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니죠.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갓 졸업하신 분, 또 경력이 짧은 사람한테 가서 뭐 하는 것보다는 느낌상 그러니까 좀 아, 연륜이 있구나. 그리고 올해 이 세계에 있었으면 남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예, 그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늦게 공부하셔갖고 예. 이 변호업이라는 이 변호사라는 세계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 예, 예. 정말 정신이 말짱할 때까지 오래 하셔야 된다고 저는 알겠습니다. 봐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제가 제 스스로의 문제일 수도 네. 있습니다. 네. 이 변호사 업무가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많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많이 하는 말 중에 이제 농담 중에 하나가 그 신부님하고 네. 변호사하고 틀린 점은 신부님은 남의 고민을 그냥 돈 안 받고 들어주시지만 그렇죠. 변호사는, 변호사는 돈 받고 들어주는 차이. 그다음에 돈을 받고 네. 그 고민을 대신 사주는 네. 변호사는 그 고민을 자기가 사주지 않습니까? 네. 남들의 고민을. 그러니까 네. 자기 고민뿐만 아니라 남들의 고민까지도 계속 12시간 떠나지 않으니까 머릿속에서 네. 힘드시죠.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입니다. 그래서 네. 물론 뭐 그에 뭐 적당한 뭐 또 보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거를 견딜 만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을 때는 제일 롱런할 수 있는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게 스트레스 매니지먼트를 해야 된다. 그거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운동하세요? 아직도 물론 저는 이제 조금씩 이제 살짝 운동도 하고 네. 나름 잘 잡니다. 저는 무조건 틈만 나면 자고요. 그게 제일 좋은 예, 예. 거 아닐까요? 그게 복중의 복인 것 같아요. 잠을 잘 자는 예. 거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뭔가 시스템매틱한 뭔가 나름대로의 네. 스트레스 매니지먼트가 있어야지 견딜 수 있는 직업이다. 이렇게 아주 좋은 직업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고민 그런 예. 걸 다 들어줘야 되고 예. 또 그 문제가 있는 건 해결해 줄 수 예. 있는 맞습니다. 직업이기 때문에 예. 쉬운 거는 아니죠. 예. 그런 면에서 참 저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예. 변호사가 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지만 너무 갈 길이 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못 갔고 그래서 항상 변호사님들 보면 참 부러운 점이 많아요. 남의 고민을 들어주고 남의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는 직업일지라도 참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또 저는 맞습니다. 항상 예, 예. 제가 이루지 못했지만 예, 예. 그 멀리 떠나면 이렇게 바라보고 저런 건 참 좋은 건데라는 생각은 늘 해요. 예, 예. 그래서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 늦은 나이에 또 공부도 하시고 또 이렇게 일자리를 정확하게 또 지키고 계시고. 예, 예.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고요. 여하튼 저는 뭐 이렇게 방송국에서 초대해 주실 만큼 훌륭한 변호사도 아니고.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렇게 또 인터뷰도, 이렇게 또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하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도로 우리 저 청취자분들께 네.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지금 처음 나오셨으니까 예. 이제 노래 하나 저희가 예, 준비하고 예. 나갈 거예요. 그리고 예. 나서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예, 예. 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 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 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 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 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집 살 때는 247-4989. 땅 팔 때도 247-4989. 부동산은 강변시계 4989. 우리 함께해요. 이사철은 4989. 강변시계 참조 부동산과 함께. 전화하세요. 021-247-4989.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붙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아, 그럼 요즘에 이제 대학생들, 예. 그 법대생들 이제 졸업하고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 예, 예. 이력서 많이 들어오고 있으세요? 많이는 아니지만, 네. 왜냐하면 그 예를 들어서 오클랜드 법대든 어디 웰링턴이든 와이카토든 한국 학생들이 한국 펌은 가장 마지막에 가는 해변이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일 뭐 10대 로펌 큰 데를 두드리다가 네.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조금 중견 로펌 네. 아니면 뭐 이제 부틱 로펌이라고 해서 이제 한 서너 명 있는 네. 네, 뭐 이러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좀 현실이 그렇지만 그다음에 이제 놓고 하는 곳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펌입니다. 참 슬픈 이야기인 것 어떻게 같아요. 어떻게 보면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 그렇게 돼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한국 펌의 지금 그 현실이 혹은 그 수준이 훨씬 어떻게 보면 웬만한 중견 키비 로펌보다 그 변호사들 질이라든가 네. 모든 면에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훌륭한 변호사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세요? 네. 그렇게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뭐 디스퓨트나 뭐 어떤 일로 키위 로펌에 내놓으라 하는 큰 로펌의 변호사들하고 예를 들어서 뭐 레터로 서로 디스퓨트를 하더라도 네. 절대 한국 변호사들이 밀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세요? 네. 그런 자부심이 좀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저희는 네. 많지는 않지만 이제 노크에 오는 이제 우리 한국 졸업생들을 보면 이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서글프지만 네. 이 친구들이 많이 좀 고배를 마셨구나 이미 네. 여러 군데 노크를 하다가 안 됐구나 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친구들 제가 일부러 성적표를 요구하고 성적을 보지 않더라도 네. 뉴질랜드에서 저도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로스쿨에서 네. 거기를 졸업하려면 어느 정도의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그 노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지금 수준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성적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졸업을 했을 정도의 퀄리티의 학생들이라면 네. 얼마든지 여기 나와서 프랙티스가 어렵지 않아요. 그 공부하는 것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현실에 부딪혀서 하는 일이기 네. 때문에 약간의 머리만 가져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일인데 네. 거기다가 법대를 졸업할 정도의 머리라면 뭐 뭐든지 못할 게 없습니다. 아니 근데 법대를 예. 졸업 했다고 해서 글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적표를 요구하는데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대부분의 큰 대형 펌들은 예. 성적표를 요구하면 성적에 미달이 되면 그러니까 미달이란 말은 아니지만 예. 성적이 자기들 생각했던 것보다 좀 좋지 않다 생각하면 거기서 서류에서 그냥 내보내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일단 공부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또 성적도 예. 좋아야 되고 그래야만이 대형 펌에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맞습니다. 생각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어차피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는 건 똑같은 시간이에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약에 12시간을 공부한다. 그럼 누가 더 집중해서 공부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성적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변호사님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네요. 아니요. 물론 성적은 네.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성적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1등을 한다거나 네. 예를 들어서 10등 안에 든다거나 네. 굉장히 우수하다고 말하는 학생들의 실제 그 본 모습을 보면 오히려 창의성이 떨어집니다. 아, 그런 면도 있겠네요. 왜 공부만 했기 때문에. 아, 그리고 네. FM대로 혹은 네. 하라는 대로만 하는 친구들이 성적이 더 좋지 네. 자기 창의성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성적이 떨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라보시는 상이 참. 예, 예. 네. 물론 그렇다고 완전히 그걸 못하는 것도 안 좋지만 네. 적당하게 성적이 좋아야 자기 창의성도 머리가 포함이 네. 되고 그다음에 가장 우수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보면 기계 찍듯이 다 원하는 네. 모양대로만 공부를 쫙 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네. 조금만 핀트를 달리 맞추면 그걸 적응이 안 됩니다. 아, 예, 바라보시는 예. 각도가 좀 예, 틀려요. 그래서 예.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그 법대 졸업생들은 아마 이력서 엄청나게 오실 거예요. 네? 아, 여기에 예. 내면은 된다. 성적과 관계없는 것 같다. 졸업만 하면 된다. 뭐,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물론 그렇지만 네. 예, 성적이 여러 학생들이 와서 비교를 네. 해야 될 것 같으면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눈이 가기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가지만 네. 저는 아주 그렇게 지금 아까 말씀드리는 대형 로펌을 가는 친구들 예를 들면 뭐 10대 로펌 있습니다. 뭐 벨걸리라든가 네. 뭐 러셀 맥베이, 네. 뭐 켄징턴 스완, 네. 뭐 제프맨 트랩 이런 데를 가는 친구들은 진짜 상위 1, 2% 그러니까 전부 A 플러스를 깔았거나 네. 학교 내내 그런 애들 몇 명만 거기를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실 그런 기회를 놓치는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그럼 그 놓치는 친구들은 그다음 그 중견 네. 로펌이나 다른 데를 트라이를 하고 하지만 거기서도 또 그렇게 성적을 네. 자꾸 따지고 하는 거지만 저는 성적이 어느 정도 좋은 친구들이 더 매력이 있지 아주 그렇게 우수한 친구들은 너무 뭐라 그럴까 기성 패턴에 젖었다 그럴까요? 네. 공부를 성적이 좋다는 거하고 공부를 잘한다는 건 틀립니다. 성적이 좋은 것은 하라는 대로 잘 따라하고 네. 자기 생각은 최소한도로 없어야 되고 네. 가르쳐준 대로 100% 바로 없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성적이 좋습니다. 네. 그렇지만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 내어놓아도 자기가 판단할 수 있고 자기 창의성이나 자기 자제력이나 자기가 정할 수 있는 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 면에서 아주 상위 1, 2%의 그런 진짜 머리가 공부를 그러니까 성적이 좋은 친구들 네. 보다는 그거보다는 조금 못하더라도 그렇다고 꼭 성적이 나쁜 거는 나쁜죠. 그거는 그렇게 좋다고 바람직한 거는 아닙니다. 네. 어쨌든 간에 너무 성적이 좋은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 만약에 이력서를 제출했다 그럼 무엇을 보세요? 저는 이력서가 만약에 들어왔다고 하면 일단은 참 어떻게 보면 저는 참 반대 성향입니다. 네. 그 자기 왜 스킬이라든가 네. 자기 취미 같은 거 있죠. 네. 이력서에 제일 마지막에 씁니다. 나는 뭐 요리를 좋아하고 나는 네. 뭐 독서를 좋아하고 저는 그게 제일 먼저 눈에 갑니다. 아 그래요? 그럼 왜? 제일 먼저 그걸 써야 되겠네요. 그건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서 그거를 딱 보면 이 친구 성향이 좀 조용하구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판단하세요. 이 친구는 어떤 그 네. 백그라운드의 성격을 가졌겠구나. 이제 추측입니다만 네. 물론 그런 이제 약간의 기대감을 갖고 네. 그다음에 성적을 보고 성적보다는 네. 어떤 공부를 했나 혹은 다른 백그라운드의 경험이 있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다음에 뭐 성적은 제일 마지막에 봅니다.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세요? 성적은 제일 마지막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질랜드에서 법대를 졸업할 정도의 능력이면 저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성적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아시는 변호사님 보면 키 변호사님은 그 처음에 이제 그 채용할 때요 라이팅을 해보라 그래요. 아 예예. 예, 예. 그리고 라이팅 한 걸 보고 예.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라이팅이 얼마 정도 정말 수준이 되느냐 법대 졸업하면 다 쓰긴 쓰겠죠. 예, 예. 다 쓰는데 과연 얼마만큼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뽑히느냐 안 뽑히느냐인데 대부분이 저희 그 여기 1.5세대의 학생들을 보면 학교 때 중고등학교 뭐 학생도 한국인끼리 같이 어울리다 보면은 너무 한국어에 젖다 보면 또 영어가 부족해요. 네. 근데도 법대를 들어가요. 네. 그리고 졸업하면 라이팅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중점을 안 드신다면 아니죠. 그렇죠? 아 그렇지만 저희가 채용을 하는데 네. 시험을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라이팅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내고 보지는 할 수는 없고요. 네. 그분이 라이팅에 치중한다는 것은 분명히 그 친구의 로지컬한 어떤 성향을 네. 판단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이 친구가 짧은 시간에 포커스를 할 수 있느냐 어떤 그렇겠죠. 문제에 네. 몰두를 해서 그것을 네. 로지컬하게 논리 정연하게 다 집어넣어서 딱 결론에 도달하는 그것을 보던 거거든요. 네. 그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변호사가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어떤 상대방 변호사 혹은 상대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레터를 그렇죠. 쓰는 그게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네, 그 레터를 네. 쓸 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사고방식이 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백그라운드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딱 하나로 줄여서 마지막에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한다라고 네. 결말을 맺는 그런 것들. 그 레터를 딱 보면 그 변호사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이 변호사는 이제 갓 졸업했구나. 예를 네, 들어서. 아니요. 그쵸, 맞아요. 네. 네. 이 변호사는, 이 변호사는 뭐 경력이 한 20, 30년 됐겠는데 그 한 문장만 딱 보고도 그 파워를 느낄 수가 그쵸, 있습니다. 그렇죠. 단어에 뭐 네. 이런 그 거라든가. 어떤 단어를 쓰느냐, 네. 어떤 문장을 쓰느냐, 네. 그런 것들로 판단이 됩니다. 그 아무리 학교 때 라이팅을 잘하고 라이팅 스킬이 좋은 학생들도 또 나와서 리걸 라이팅을 시키면 틀립니다. 그렇죠. 그건 틀리죠. 그건 또 법적으로 네. 쓰는 저희들이 네. 그 용어하고 또 쓰는 그 일반적인 라이팅하고 보면 틀리죠. 기대했던 것보다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이렇게 라이팅 잘했다는데 이게 뭐야 하고 저희가 실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또 리갈 라이팅은 또 다른 면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리 잘해도 나와서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3년이라는 기간이 네. 뭐 이제 여러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꼭 노예 같은 제도다. 그러니까 조금 월급 받고 일은 엄청나게 해야 되고 뭐 이제 이게 또 한인 우리 그 사이에 만연되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래서 한인들이 운영하는 펌에는 가지 말아야 된다. 근데 솔직히 그러니까 저 같아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왔으면 키 펌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데 또 어떤 면에서는 정서적으로 또 맞잖아요. 저희 한인들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정말 한인만의 정말 특성 있는 그런 큰 폼이 생겨서 계속 그 졸업하는 그 젊은이들한테 자리도 주고 어떤 고용 창출도 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폼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일자리도 많이 주시고. 진짜 그렇게 하고 싶고요. 네. 그게 저희 제이스리갈의 사실 포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클랜드 시티에 이제 자리를 하고 있는 이제 조그만 한인 펌이지만 네.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흰머리 성성하게 네. 됐을 때 네. 그래도 역시 뉴질랜드에는 한인 펌 제이스리갈이 있다 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 꼭 한인만이 아닌 중국 사람도 있고 또 키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인들이 바라봤을 때 이민 역사 속에 이러한 일도 있었고 이런 회사도 있었고 또 이런 폼도 있었다. 그럼 얼마나 그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후세들한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유, 머리가 더 지긋하게 하얘지시고. 지금도 많이 하얗습니다. 그렇죠? 좀 더 하얘지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연륜과 경륜과 또 어떤 믿음이 더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제가 볼 때는 희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야죠. 그래서 후배들도 많이 양성하시고 또 정말 펌다운 펌이 되셔서 좀 키위들도 고용해서 키위를 부릴 수 있는 우리가 키위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키위들이 와서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펌이 되었으면 해요. 제가 바라는 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폼을 만들어 주십시오.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오시면 그때는 정말 이제 법률적인 상담으로 들어가고 오늘은 가볍게 제가 모시고 또 가벼운 대화를 나눴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드려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감히 이제 변호사님을 또 앞에 이렇게 모셔놓고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 같지만 그래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우리 또 후배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해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꼭 나와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제는 정확한 법률로 저희들한테 상담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